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말들은 다 엄청난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원 예수롭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약간의 기도에 물론 굉장히 집중하면서도 약간 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가 그대로 구현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께서 주관하고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들을 쭉 듣는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바꿔서 구현 방안을 만들어라.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혹은 우리가 다음 예배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와우 이건 엄청난 일이 되겠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추상화 그림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까? 독일어의 접속법 이식은 뭐죠? Ich würde. 실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을 이라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성경의 언어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구별해 놓습니다. 판타지. 판타지를 어떻게인가 모빌리지는 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고 꼭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종교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대신 값을 치르는 구원과 그리고 대속. 이것은 불자동차가 가서 불을 끄고 건물에서 낙석을 맞으면서 사람을 갈고리로 혹은 손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다가 자기도 벽에 쾅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제로 가능한 행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언어를 줄여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기대는 높여야 합니다. 그 말은 예배 언어를 줄인다는 말은 우리의 예배의 언어를 약속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약속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문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못 구하고 돕지 않고 그냥 천 명이 그대로 집에 갈 수도 있고요. 열 명이 예배드리지만 백 명을 도와줄 수도 있죠.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아주 폭군, 대단한 독재가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궁정되신 오바데아는 혼자서 그 왕과 왕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는데 거기에 아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힘없는 하나의 신하이면서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살려줬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걸었을까요? 빈말?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영광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런 말? 아니죠. 예, 그런 말은 까마귀 물 하나 못 주죠.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말이 자기의 삶에서 현실이 될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다가 걸고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동굴에다가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보면요, 엘리야가 위대한지 오바댜가 위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에까지 와서 외로운 밤 그리고 무거운 아침을 맞으면서 또 이중 언어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거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 놀랍다고 생각해요. 또 아직 학업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놀라운 긍정 에너지를 그냥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끝내는 건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인 에너지들을 유럽을 깨우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미 이 무신론적 사회에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어떤 그들의 삶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교회를 안 가고 믿음이 사라지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반대예요. 있는 것을 못 참아하는 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세대와 젊은이들은요 그냥 믿음에서 떠나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온 것은 그겁니다. 세월이 급하고 때가 악한 거예요. 타이타닉이 찡 소리 나고 갈라졌어요. 근데 워낙 크니까 이게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천천히 짐 싸고 백 싸고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쭉 갈라지면서 푹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때가 급하다는 말입니다. 때가 급하다는 말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배 끝에서 이제 이것도 못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지, 이제는. 구명대 잡고서, 네? 그 쇠사슬 이걸로 깨야지, 이제는. 네? 그렇잖아요. 아직도 주일 학교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뭐 이런 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뭐 그거 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기 전에 다 떠나버려요. 네? 그러기 전에 다 떠나버린다고. 그러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세상을 바꿀 힘을 우리가 뭐 대학 가서 대학원 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30대에서 키운다. 아니요. 그러기 전에 세상은 변질돼 버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던지면서 나가야 돼요. 청년들이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세월 가면,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고 어떻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가지고 그러기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늦대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우선 시험 몇 군데 더 보고? 지금은 우선 적금도 몇 개 더 들고요. 그러고 나면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합시다. 올해 겨울철에 성탄절 휴가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후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아우리치를 준비합시다. 청년부 아우리치를 준비하고요. 아우리치는 독일 내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가 외국어들이 가능하니까 동유럽 안에 있는 저기 코소보라든지 이런 데도 몇 번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와달라고. 성탄절에 가서 우리 청년부가 뭐를 하냐면 뭐 또 트리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좀 하고 그거는 준비 없어도 되잖아요. 말씀 사역을 합시다. 말씀 사역. 오늘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목적이 없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가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네? 허영이 이번에 한 거 가서 딱 전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확실하게? 사람 모아놓고? 나한테 왜 이래요?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왜 내 이름은 알아가지고? 네, 조금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그 목표로. 자, 오늘 청년 성경 파노라 한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내 말이 진짜 이거는 폐허하지 못하다 그러면 노면 하세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엄동설한에 그죠? 네. 삭반을 하는 아내와 먹을 것 없는 자식들을 놔두고도 예, 집을 떠났거든요. 뭐하러?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하기 위해. 그러나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갈수록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세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1,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분이 이제 광고계에서 사역하고 또 방송에서도 일하시고 그런 감각과 직업적인 그 은사가 있는 분인데 이제 간증은 나중에 우리 교회 오실 거니까 8월 달에 제가 꼭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들을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두 자매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언제나 저희가 오고 가고 할 적에 연락하고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어떻게든지 헌금도 하려고 하고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변함도 없느냐. 그죠? 네. 사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지만 정말 변함이 없이 신실해요. 제가 가면 좋은 사람들을 또 연결시키려고 자기들이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노력을 하고 장로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장로님이 이분들이 또 소개시키고 뭐 꼭 만나야 할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뭐 방송 찍다가 막 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막 달려와가지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근데 영상이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 한 4분짜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북아메리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00여 명이 참여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 전도 현장. 네,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 전도 현장에 나와 있는 퀸즈 한인교회 선교 담당 차석규 목사입니다. 퀸즈 한인교회 김선아입니다. 복음의 전함과 극동 방송이 함께한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총 5개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통해 400여 민족이 모여 있는 뉴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전도의 열기가 복음 광고와 함께 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고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인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진 거리전도, 많은 동역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까 걸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입니다. 네,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 걸렸는데 여러분 보기 어떠세요? 거부감이 드세요? 굉장히 편안해요? 예? 말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무리한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거의 100% 가까이 불교 국가인데 허락이 돼서 지하철과 곳곳에 굉장히 그런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러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뭐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세 번째 국가, 지금 두 개국 했어요. 이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원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다섯 개 선교팀을 조직해서 저희가 난민 선교, 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직장 선교, 문화예술 선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선교팀에 다 사실은 들어가야 하고요. 훈련되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상에서는 재능 기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보니까 IT 전문가들이고 문화예술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해요. 근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도 아마 한 180여 개, 150에서 180여 개 인종, 민족, 언어가 함께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여기서 조금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역을 보면서 가슴에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지하철역에 무슨 말보로 선전이나 무슨 이런 것 대신에 저런 따뜻한 의미 있는 복음 광고를 싣고 우리가 가서 실제로 말씀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예배만 되풀이되는 예배가 어느 순간에 라면 물리듯이 물리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지겨워지게 될 거예요. 아무 일도 내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용한 관계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에펙트도 없고 메아리도 없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구체적으로 돈과 시간과 정열과 땀과 눈물과 광고판과 광고지와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손길로 치환될 수 있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육체의 지혜냐, 지혜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기회주의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어느 쪽 줄이 짧으냐, 기다리는 줄이 짧으냐,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세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만 문제는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어느 쪽이 궁극적으로 좋은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예? 여기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되시겠지. 예. 왜냐면 내가 영어 해보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영문과 나오면 1등 며느리감이었죠. 물론 학교가 그 앞에 약간 붙기는 하지만 요즘은 뭐예요? 인문학은 상당히 많이 퇴보해서 그때 내가 그 점수로 차라리 약대나 이런 걸 갈 걸 그러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잘 살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보려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직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고린도의 교인들, 이제 막 믿은 초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짧은 줄이라고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뭔가가 공백이 생기고 잘못된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안하기만 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대하여 그렇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콩 심으면 콩, 팥 심으면 팥.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줄 서면 다 줄이 짧아지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나와 실루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여러분의 전한 복음은 언제나 예만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테러범에게 인질로 잡혀서 이제 교수형을 당할 그 순간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을 겪고 그리고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가 말이에요. 왜 불연속선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답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의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치. 이것은 옳고 그르냐,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존재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 그게 가치입니다. 이해되세요? 자녀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놈이 저보다 좀 힘 좀 약하다고, 지 부모가 돈 좀 있다고 담요 말아가지고 한국에서 그랬대네요. 누구? 재벌 3세가 여행 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담요로 말아가지고 야구방맹이로 때렸대네요. 근데 걔는 나중에 조사할 때 그 방에 없던 걸로 됐대요. 나중에 보니까 또 화장실에 있었던 걸로 되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보기만 했던 걸로 됐대네요. 네. 어쨌든요. 그러면 친구를 담요에 말아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못된 소리하고 그런 아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아니면 자격을 떠나서 실제로 사랑받지 못하는 어떻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본 그런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근데 걔들은 누가 사랑해 주냐고요. 예,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예 혹은 아니요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불행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아이. 그러나 그 아이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받아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예? 거기에는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못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뭔가가 왜곡되어 있는 그 아이라도 분명하게 그가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의 싸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심으로 계셔야만 되는 인격적인 존재, 그 기준,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분, 거기에는 뭐가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갈등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못할 짓을 시키고 가족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돼야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상에서도, 임종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한 1년 남았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을수록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한 살 때 정말 기저귀 차고 도저히 못 견뎠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정말 나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나는 아우, 이 기저귀만 내가 졸업하면 정말 인생 살만 그랬던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싸서 뭉개고 또 있고 그래도 또 먹을 거 주면 웃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 예,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갈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예스입니다. 지난번 이웃초청 새생명축제의 주제처럼 그린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길을 가는데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린라이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회의가 이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신이 존재하냐, 신이 선하다면 뭐 이래야 돼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종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까? 예스.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됩니까? 예스. 그런 것입니다. 고통받고 굶주린 그리고 병든 저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스.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합니까? 예스.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스.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예스. 그렇다면 모든 그늘과 응달과 아픔과 굶주림과 부정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예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까? 예스.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명한 예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든 것이 기회의 문제일 뿐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팔뚝 굵은 사람이 노자를 젓고 다리 굵은 사람이 자전거 잘 타고 폐활량 큰 사람이 수영자라고 연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수학과 가고, 그죠? 인간관계 좋고 술 잘 먹는 사람이 장사자라고. 그들에게 예스는 없는 거예요. 예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뇌성마비 환자라도, 사랑받고 그의 생명이 존중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바로 그 예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스가 되십니다. 그런 예스를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예스가 되는 삶을 사시고 복음의 전함 장로님 태국에서 했고요. 지금 세 번째 나라로 호주에서 하고 저를 만나고 네 번째는 독일과 유럽이 됐어요. 네, 우리 선교팀과 함께 우아한 복음 광고를 게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 타종교라는 이유로 광고 허가부터 쉽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태국에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태국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이곳은 방콕의 스쿠민역, 방콕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역으로 복음 광고가 걸릴 역 중 하나입니다. 4월 30일 늦은 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 복음 광고가 설치되었고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태국 현지인들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복음 광고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스쿠빈역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한 번이라도 읽혀지고 또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참 귀한 기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거리 전도에는 현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가진 꿈 그리고 사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 하나님을 바꾸다. 저는 제 머리를 좀 탓했어요.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거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스로 전환시키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탕자처럼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재능 있는 이들이 많은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한 기도들을 실제 상황으로 한번 돌려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 올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결단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아멘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시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저 그럴 것이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밥 먹을 거야? 그럴 때 내가 예스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스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예스하고 말로 지나가지 않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올해 안에 꼭 말씀 가지고 아우리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훈련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식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스가 되는 삶인 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님의 약속은 예스가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주님 앞에 예스가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만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과 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